수라 한 잔 술이야 수라 수라 두 잔 술이야 그대 술에 취해 버린 사랑아 사랑이란 한 잔 술이야 사랑이란 두 잔 술이야 마시고 사랑에 취했어 그대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 눈빛이 좋아 그 입술이 좋아 그대가 좋아 너무 좋아 그 눈빛이 좋아 그 입술이 좋아 그대가 좋아 너무 좋아 한 잔 술이야 두 잔 술이야 한잔 술